비친 햇살 아래서 웃음 가득한 하루야. 엄밀히 지는 바다 위에 흰 새로운 꿈을 띄워 끝없는 하늘 아래 함께 날아가자. 커피처럼 반짝이며 우리의 길을 밝혀 어둠 속에 떠나 내게 이야기 아야 된다. 어둠 속에 나도 좀 더